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분이 없어서 외롭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하게 궁금해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6년차 채식인 박은주가 풀어드립니다. 채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2011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채식을 시작한 6년차 채식인 박은지입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요. 비가 오는 수요일 즐거운 하루 되셨는지요? 다소 덥던 요 며칠 사이에 비가 내리니까 기분이 아주 상쾌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즐거운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회사 퇴근하자마자 우산을 쓰고 종로 3가에 있는 낙원상가에 다녀왔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제가 그렇게도 사고 싶던 마이크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 한 달간 팟캐스트 5편을 녹음하면서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출연해주신 두 분의 남자 게스트분들께 정말 고맙고 미안했거든요. 녹음실이 아닌 공간에서 또 제가 보유하고 있던 이어폰 등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 다소 음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응원해주신 분들께 그리고 조용히 청취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는 채식에 대한 더 좋은 콘텐츠와 그리고 더 명료한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채식주의자로 만든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사실 제가 2011년부터 채식을 하긴 했지만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채식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저에게는 세 가지 정도 채식적으로 돌아서게 된 각인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2004년에 있었고 그 이후로 7년 이후인 201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식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저의 의식의 변화가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건, 우유 광고를 보다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 저희 아버지는 사회를 늘 비판적으로 보길 좋아하는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형적인 아재인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소비자 고발 8시 뉴스 그리고 PD수첩 같은 건데요. 특히 가족들과 TV를 볼 때는 가족들이 그 프로그램에 콕 빠져들어서 재미있게 보면 그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꼭 하시거든요. 가령 드라마 볼 때 저 배우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저런 이상형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실을 알아라 세상이 저런 남자는 없다 이런 발언을 종종 하시는데요. 2004년쯤이었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저는 아버지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TV 광고가 나오잖아요. 마침 그때 제가 보았던 광고가 우유 광고였는데요. 얼룩소가 일단 그 푸르른 넓디 넓은 푸른 들판에서 풀을 뜯으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우우하고 울으면은 배우가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듯한 소를 배경으로 하얗고 차가운 우유를 덜컥덜컥 마시는 장면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우유 광고죠. 사실 그때 출연한 배우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우유가 어느 회사의 상표였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무심히 보고 있던 저에게 아버지가 툭또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잔인하지. 왜요? 저수한테 우유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저수가 원래부터 젖이 나오는 게 아니야. 여자가 젖이 나오려면 출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젖소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빠, 젖소라는 동물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젖소가 되려면 임신과 출산을 해야 돼. 근데 소가 그냥 임신하냐? 임신을 시키려고 인간이 다 강제로 소한테 강제로 임신시키고, 또 송아지 태어나면은 그 송아지가 그 우유 못 먹게 하려고 바로 분리하는 거야. 인간이 아주 못됐어. 저는 그때 당시에 우유를 위한 소아가 따로 있는 걸로 착각했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던진 그몇 마디가 너무 이상하고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 우유라는 것이 그저 방목해서 살아가는 행복한 소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를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집에 인터넷이 안 됐고 또 노트북도 없었고 인식도 좀 약했기 때문에 잠깐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고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뇌리 속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강제 임신 그리고 젖소의 젖이 인간을 위해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만 생기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지하철에서 잠깐 찾아봤는데요. 젖소의 팔자는 실로 기구합니다. 일단 아기 젖소는 태어나자마자 어미소와 격리가 돼요. 그래서 암소와 수소의 운명이 갈리는데요. 새끼소는 일단 그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귀표를 달게 되고요. 그리고 암소의 경우에는 낙농장으로 판매가 되고 수소의 경우에는 축산업체 등으로 판매가 됩니다. 이제 그 아기소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일단 우유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1, 2개월 정도 동안은 양적과 분유를 먹이고 또 3개월 때부터 건초하고 곡물을 배합한 사료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호르몬제를 포함한 약물을 주입받게 돼요. 그래서 발전기를 앞당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를 맞이하게 된 암소는 교배장으로 보내져서 수소하고 교배를 하거나 교배가 실패가 되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임신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월에 걸쳐서 인간하고 비슷하죠. 이 분만기를 가지고 이 분만이 완료된 이후에야 젖소에게 착유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아기 젖소였던 소는 성인소가 돼서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새끼는 다시 태어나자마자 며칠 후에 그 젖소와 어미소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젖소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생리가 나오는 그 기간 동안만 임신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젖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소는 종류에 따라서 4년에서 6년 정도 안에 더 이상 출산을 할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쓰임이 없게 된 젖소는 공장으로 보내져서 도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우유 광고를 보다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 플러스 우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 어머니와 함께 채식 캠프에 가다. 2007년 대학교 3학년 시절, 저는 중국 시안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습니다. 10개월 정도 갔다가 귀국하고서 며칠 후였어요. 정말 며칠이 안된 그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채식 캠프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20대였고, 20대 초반이었고, 건강에 큰 관심도 없는 데다가 유학 갔다가 온 짐을 다 풀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가 채식 캠프를 가자니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건강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요. 저에게 채식 캠프를 권하기 전 미리 혼자 벌써 한번 갔다 오신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니 가기는 가야겠는데 정말 마음속으로는 끌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일단 그곳에는 제 예상대로 제 또래인 20대가 거의 없었고요. 기억으로는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도 자원봉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큰 숙소에서 7박 8일 동안 진행된 채식 캠프에서는 일단 아침, 점심, 저녁이 모두 제공이 됐고요. 모든 식단이 완전 채식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어요. 단지 김치에 젓갈이 안 들어가 있고, 또 채식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계란이나 뭐 우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샐러드 종류에도 간이 좀 다소 덜된 그런 식으로 음식이 아주 신선하지만 아주 깊은 간은 안된 그런 담백한 식단이 계속 제공이 되었습니다. 일정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었는데요. 오전에는 채식에 대한 강의를 채식 캠프를 이끄는 의사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많이 해보셨는지 아주 쉬운 언어로 강연을 하셨고요. 강의 내용은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영양소에 대한 강의도 하기도 하고요. 또 채식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산으로, 강으로,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으로 산책을 가서 웃음 강의, 하하하하하 계속 웃기도 하고, 맨손 체조도 배웠습니다. 사실, 그때 채식 캠프는 어린 저한테 다소 지루했습니다. 뭐, 먹고 자고 하는 건 좋은데, 저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채식이 뭐 좋긴 좋은가 보다. 뭐 채식을 하면은 뭐 살도 빠지고 좋긴 좋겠네. 뭐이 정도 생각 이 들었는데요. 그때 크게 느낀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채식만으로도 인간이 살 수가 있구나. 혹은 채식을 제대로 하면 병원 안 무서워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그 캠프 갔다 온 내용도 금방 잊혀졌습니다. 재밌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채식 캠프를 다녀온 사건이 생각해보면 2011년에 제가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해에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무의식 중에서는 그 채식 캠프에서 받은 교육이 효과가 저에게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 번째 사건,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신간 소개. 2011년,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과 데이트를 마치고 분당선을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엄마의 전화였어요. 은주야, 너 어디야? 응, 엄마, 나 가락시장 지나. 은주야, 별이가 죽었어. 별이는 11살짜리 평생 저희 가족과 함께 지내던 반려견이었는데요. 잘 때도 먹을 때도 늘 저희 가족과 함께였기 때문에. 사실 별이는 사람이 아니지만 가족의 일부가 된 그런 소중한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부터 엄청나게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차를 타고 별이의 그 사체가 있는 동물병원을 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쳤는데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죽음은 예견하지 않고 오는구나, 입니다. 제가 좀 무심한 편인지 몰라도 저는 별이의 죽음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별이가, 죽기 전에 다소 복통도 있고 설사도 몇번 하긴 했지만 동물병원도 내원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에 간 그날 저에게 회사 잘 다녀오라고 문강까지 배웅도 했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별이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먼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나,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 귀염둥이 별이가 없어진 집은 적막만, 가득했습니다. 별이가 짖지도 않았고요. 또 가족들이 평소에 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별이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 어느새 집이 매우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집이 적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라디오를 자주 들었거든요.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이달에 나온 책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입니다. 그 신간은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목, 의문문이죠.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제목 자체가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별이의 죽음에는 마치 가족을 잃은 양, 너무너무 슬퍼하고 울고 그러는데, 정작 고속도로에서 종종 마주치는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실은 트럭, 이런 거에는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심리학에 저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을 흥미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심리학 책이라고 해서, 단지 그 답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는 내내 종종 책을 덮고 쉬어야 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책을 반 정도 읽고서 저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이책 내용이 궁금하시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필독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심을 한 이후에도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제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아웃사이더 혹은 왕따가 되어야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고기를 안 먹고도 또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데에 대한 확실한 답도 내릴 수 없어서 채식 카페에 일단 가입을 하였고 수소문해서 채식 관련된 책을 4권 한꺼번에 주문을 해서 내리 제 방에서 그 책들만 읽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확신도 들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채식주의자로 잘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스스로에게 마지막 미션을 내렸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되기 전, 이 사회에서 내 또래에 채식하고 있는 사람을 단한 명이라도 만나보기. 그래야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저의 이 결심은 굉장히 힘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2011년 빼빼로 데이에 제가 채식카페 오프라인 정모에 나가게 되고 그날 저녁에 저는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세 가지 사건 중에 제 주변에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작 채식주의자가 되지는 않으셨어요. 우유 광고를 비판했던 아버지는 아직도 우유와 유제품을 드시고요. 채식 캠프로 저를 이끄셨던 어머니는 평소 채식 위주로 드시고는 하지만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고기도 종종 드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제가 우연히 벌어진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죠. 제가 처음 저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채식주의자가 되기까지 7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 비채식인들의 심정 그리고 관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또 비채식인에게 섣불리 채식을 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차도 있고 환경차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다른 채식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는 이 세상을 더 조화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각계각층의 비채식인들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사소할지는 모르나 작은 충격과 또 각인의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 순간들은 대부분 우리는 스쳐 지나가죠. 또 잊혀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인생에서 각인이 될 만한 순간들이 있었다면요. 그리고 그 스쳐 지나간 순간들이나 아니면은 기억들이 가끔 뇌리에 스친다면 한 번쯤은 변화의 계기로 삼고 다시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팟캐스트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